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의 동지에게 6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단장이며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울라지미르 이사코브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전달했습니다.